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빛나는 저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세용 작사, 림윤상 작곡인 노래 빛나는 저곡은 주체 36, 1947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 빛나는 저곡은 해방 후 노래 애국가와 함께 창작 완성된 저곡에 대한 성가의 하나입니다. 두 계절로 된 노래에서는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투쟁 전통을 가진 아름다운 저곡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구감인수 오보이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을 영원 무궁토록 빛내어 가려는 철석 같은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음악은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폭넓고 숭고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민족적 긍지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칭송과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영혼이 한길을 가리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학범 작곡인 가요는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영혼이 한길을 걸어가려는 우리민의 철속같은 신념과 의지를 웅신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따라 넘고 헤쳐온 준엄한 시련의 고비와 영광의 길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따라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민의 철속의 신념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힘있고 무게있는 전진적인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숭엄하고 장중한 정서를 안겨줍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우리민의 한결같은 신념을 반영한 뜻깊은 명곡으로서 오늘도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용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식의 독특한 합창과 관현악 형식으로 품위있게 형상됐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